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운 학생 소년 공전에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운 학생 소년 공전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1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관계 부문과 궁전의 일꾼들, 교직원, 서조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선물 전달사에 이어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전달됐습니다.